그 사랑에 그 사랑 변하지 마오 우린 비밀이 없어요 꿈과 사랑을 나누어요 그대는 나의 인생 아직은 아쉬움도 있지만 그대는 나의 인생 우리는 선택했어요 나 오직 그대를 사랑